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지난주에 악단 출신으로 코미디언 삶을 일평생 걸어오신 희극계의 살아있는 전설 구봉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타계하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아쉬움과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20세기 한국 대중문화의 큰 거산으로서 후배들과 서민들에게 존경받으셨던 희극계의 최고봉이셨던 구봉조 선생님이 야속하게도 그 영예를 영원히 역사 속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의 연기를 어린 시절 TV를 통해 보고 자라온 우리들에게 엄격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것으로 쌓아오신 그 공로는 영원히 한국 대중문화에 기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 문을 엽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번안되기도 했던 데뷔 분의 You Light Up My Life.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 첫 곡입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에 불을 밝히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는 1977년도에 빌보드에서 10주간이나 1위를 차지하고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싱글 곡으로도 기록되는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였습니다. 이 곡은 동명 타이틀 영화를 만든 조셉 브룩스가 직접 만든 곡으로도 유명하죠. 이 노래로 데뷔부는 그의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그리고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거머쥐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데뷔부는 그 유명한 페푼의 딸로 우리에게 기억되고도 있죠. 다음 곡은 페푼의 음성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입니다. 호주 출신의 러프 에리스가 50년대 후반에 발표한 곡으로도 유명하죠. 타이드 미 캥거루 다운 스포트입니다. Somewhere out on the plains northeast of Adelaide, there's an old Australian stockman lying, dying. And he gets himself up on one elbow, and he turns to his mates, all gathered around him, and he says, Watch me, wallaby's feet, mate, watch me, wallaby's feet. They're a dangerous breed, mate, so watch me, wallaby's feet. All together now,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Keep me cockatoo cool, curl. Keep me cockatoo cool. Don't go acting the fool, curl. Just keep me cockatoo cool. What's the birdie?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Let me abbas go loose, Lou. Let me abbas go loose. They're of no further use, Lou. So let me abbas go loose. Just the abbas sing. Tie me kangaroos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What a rhythm feel.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Mind me platypus duck, Bill. Mind me platypus duck. Don't let him go running amok, Bill. Just mind me platypus duck. All together sing.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Play a didgeridoo, Blue. Play a didgeridoo. Keep playing until I shoot through, Blue. Oh, play your didgeridoo. Feeling weaker now.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Oh, and P.S. Tan me hide when I'm dead, Fred. Tan me hide when I'm dead. So we tanned his hide when he died, Clyde, and left it hanging on the shed. In memoriam.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I'm a-coming, Mom. Tie me kangaroo down, sport. Tie me kangaroo down. 구봉서 선생님이 영화에도 400여 편 출연할 정도로 그 인기가 참 대단하셨는데요. 김수용 감독님이 만든 수학여행에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문희 씨와도 호흡을 맞추셨고 윤정희 씨와 고인이 되신 남정님 씨와도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가수이셨던 최희준 씨와도 몇 편의 영화에서 같이 출연하시기도 하셨죠. 아마 이번 소식에 최희준 선생님도 깊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난생 처음 이 곡을 직접 선곡하여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최희준 선생님입니다.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난 두지 말자 미련일난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네 정처없이 흘러서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 보통 우리가 한국의 3대 희극이 나면 살살이 서영춘 선생님, 비실이 배삼년 선생님, 그리고 막둥이 구봉서 선생님을 들곤 하죠. 서영춘 선생님과 배삼년 선생님의 인기가 70년대 중반 최고조이실 때 그분들만이 단독으로 리사이트를 열고 전국을 순회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구봉서 선생님이 곽규사 선생님과 함께 콤비를 이뤄 두 분의 합동 리사이틀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며 인기를 유지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80년대 이주일 선생님이 코미디의 황제로 KBS와 TBC에서 활동하실 때에도 굳건히 MBC의 기둥으로서 무려 16년 동안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MBC 간판 코미디 프로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코미디의 대부로서 우리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페리코모입니다. And I love you so.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till now. I tell them I don't know. I guess they understand how lonely life has been. But life bega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now that you're around me, and you love me too, your thoughts are just for me. set my spirit free. I'm happy that you do. The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a page is read, all but life is dead. That is my belief.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n't let the evening get me down. Now that you're around me, 5-6년 전인가요? 월간조선 인물탐구 코너에 월간조선에선 좀처럼 하지 않은 두 번에 걸쳐서 구봉서 선생님을 인터뷰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연기자는 대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본 그대로 소화해야 한다는 말씀과 당대의 최고 스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변기물을 내릴 때 소변일 경우에는 한 번에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절약정신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이런 선생님이 우리 곁에 있으셨기 때문에 60-70년대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치가나 철학자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진정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기억됩니다. 80년대 후반 불의의 교통사고로 주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된다는 신념으로 방송계에서 떠나시게 되지만 코미디언 후배와 일반 대중에는 살아있는 희극인의 대부로서 우리 곁을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선생님의 동료이셨던 고 소영춘 선생님입니다. 서울 구경. 가자. 가다가 시가 장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배. 이번 순서는 오리지널 원곡과 우리나라 가사로 번안된 곡을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얘기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세트 테이프가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요와 외국 팝 음악을 레코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그리고 반복 재생뿐 아니라 녹음까지 가능한 정말 신기한 물건, 바로 카세트와 테이프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신기한 물건과 참 오랫동안 같이 재밌게 보냈는데요. 당시 악기라고는 아무것도 못 다루는 우리 삼형제가 그룹 객스를 조직하여 남비를 엎어놓고 젓가락으로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치콘 가사로 테이프에 녹음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이 기계를 우리만 갖고 노는 게 미안했던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이 곡을 라디오에서 녹음해서 들었던 적이 있으셨는데요. 당시 어머님이 가사를 외우시려고 애쓰셨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주 아주 오래된 노래이지만 지금 들어도 아직도 그 가사가 정답게 와닿습니다. 오늘의 번안가요와 원곡을 같이 듣는 시간, 오늘의 노래는 바로 새드무비입니다. 먼저 정시스터즈의 새드무비 들으시겠습니다. 새드무비스 always make me cry. 내 어이 이들이 지나간 고요히 허전한 마음에 극장에 갔더니 톰슨의 1961년도 히트곡 Sad Movie Make Me Cry이죠. 이 곡의 작곡가는 존 로더 밀크인데요. 그가 여자친구와 함께 커크 다그레스 주연의 60년도 영화 스파르타커스를 보았다고 하는데 영화가 끝난 후 극장불이 켜지자 같이 영화를 본 여자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이런 영화는 나를 울게 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영감을 얻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슈 톰슨이 61년도에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기도 하고 또 연이어서 같은 해에 레논 시스터도 이 곡을 발표해서 큰 인기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훗날 81년도에도 보니엠이 다시 그들만의 버전으로 발매하기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5회전으로 소장하기도 한 레논 시스터즈의 버전으로 새드 무비 원곡 감상하시겠습니다. He said he had to work, so I went to the show alone. They turned up the lights and turned the projector on. And just as the news of the world started to begin, I saw my darling and my best friend walk in. Though I was sitting there, they didn't see. And so they sat right down.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오늘의 영화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1967년도작 제임스 크라베리 감독하고 시드니 포티니오가 주연한 투 솔 위드 러브, 언제나 마음은 태양입니다. 런던의 빈민가 하이스쿨에 갓 부임한 흑인 교사가 애정어린 훈육을 통해 불량 학생들을 옳은 길로 선도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드라마죠. 국내에서도 7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쯤 개봉되어 큰 인기를 끌었지만 특히 주말의 명화 시간에 단골로 재방되는 명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이 영화를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반드시 봐야만이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의 음성입니다. 선생님에게 사랑을, To Soul With Love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이 영화 2편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2편 영화 시작이 시드니 포티니어를 사모했던 주디 기슨이 중년의 학부모로 시드니 포티니어를 방문하는 거로 2편이 시작하는 그런 장면도 역시 또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음악을 불렀던 루루가 몇 달 전에 뉴질랜드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이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은 기니의 외교관이셨던 브레스웨이트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도 알려졌고 또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중반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브레스웨이트가 기니의 유엔 대사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 브레스웨이트의 투스루이드 러브라는 잡지책을 파는 시장 자판에서 한겨울에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자판 아저씨가 어린 나이에 이런 책도 읽는다고 대견해 하시며 영화 잡지책을 아주 싸게 준 기억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늘은 루루의 투스루이드 러브와 함께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전홍록 씨의 종이학인데요. 저는 이 전홍록 씨 하면은 임혜진 씨와 함께 1970년대 중반에 김응천 감독의 푸른 교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당시에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럼 노래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록 씨입니다. 종이학. 기자는 종이학 한 마리 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며 울먹이던 너 못했던 우리들의 사랑 노래가 외로운 이 밤도 저 하늘 별 음악으로 살펴보는 록의 역사 시간입니다. 어제는 미국 포크 음악의 선구자라 불리우는 우디 거슬리를 통해 혼돈과 저항의 시대 60년대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우디 거슬리와 함께 포크 음악의 대부 피터 시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크 뮤직이라는 것이 사실 말 그대로 민초, 서민들의 삶을 노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가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민초들의 애환이 깃든 구정가요 등을 체부하여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팝 음악에 등장하게 됩니다. 30년대 후반 우디 거슬리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인 색깔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음악으로 승화, 대중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대수 씨가 미국의 우디 거슬리였다면 김민기 씨가 피터 시거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기존의 정치 사회 운동으로 몰고 간 급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 파동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많은 분들이 탄압을 받았을 때 그 역시 심한 심적 고통을 안게 됩니다. 음악 듣고 피터 시거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표곡입니다.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오늘은 킹스턴 트리거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Young girls pick them,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Gone to young men,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Gone for soldiers,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A long,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Gone to graveyards,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graveyard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graveyard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graveyards gone? Gone to flowers, every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Peter Seeger는 제가 유일하게 태어난 연도와 달을 기억하는 가수인데요. 그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월에 음악 교수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민요 연구와 수집을 통해 포크 음악의 대중화에 초석을 다지는 그런 아주 미국 포크 음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한 분이었는데요. 기존의 부조리를 철폐하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정치사회운동을 끝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신 현대 대중음악의 거목이었습니다. 미국의 구정가요와 민요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것을 체보하기 위한 그의 열정은 1950년도 우리의 대표 민요 아리랑도 체보하여 음반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의 버전으로 아리랑과 라틴 민요 칸탈의 미어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음악으로 살펴보는 록의 역사 피터 시거 편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피터 시거 편 2부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라리라리오 Crossing the hills of Arirano. In my homeland of 3,000. peace and abundance will flower at last. Hari Rana, Hari Rana, Hari O, crossing the hills of Hari Rana. Oh, my countrymen, why are your voices hushed? Only the waterfalls and fountains sing free. Hare Rama, Hare Rama, Hare O, crossing the hills of Hare Rama. Numberless are the stars blinking in the night, endless the sorrow we know in our life. Hare Rama, Hare O, crossing the hills of Hare Rama. After he died, people put it to a popular tune.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Y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lma. Y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lma. Antes de morir me quiero echa mis versos del alm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Mi verso es de un verde claro y de un carmín encendido. Mis versos es de un verde claro y de un carmín encendido. Mi verso es un cielo herido que busca en el monte amparo.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The words mean, I am a truthful man from the land of the palm trees, and before dying I want to share these poems of my soul. My poems are soft green. My poems are also flaming crimson. My poems are like a wounded fawn seeking refuge in the forest. The last verse says, con los pobres de la tierra, with the poor people of this earth, I want to share my fate. The streams of the mountain pleases me more than the sea. Con los pobres de la tierra quiero yo mi suerte echar. Con los pobres de la tierra quiero yo mi suerte echar. El arroyo de la sierra me complace más que el mar.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Once more,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오늘도 벌써 작별을 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희극계의 대부이셨던 구봉서 선생님을 보내는 마지막 날, 당신의 손녀가 읽은 추모사 한 기절을 소개하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그리워하셨던 분들을 다시 만나 즐겁게 보내시고 그분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추도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고인은 가셨어도 우리 세대들에게 선사하셨던 웃음은 저희들 가슴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추억의 골든팝스는 앨리스 카페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men.